안녕하세요. 5천만 국민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진이, 영희가 함께하는 고민 상담회 정진아, 김아영입니다. 아, 오늘 참 좀 긴장도 되고 네. 어떤 고민 상담,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 제 의자. 네, 오늘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뭐가 좀 그렇네요. 아우, 민망하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좋던데 바깥에 뭐 외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너 나 어떻게든 표준어를 써보려고 억수로 많더라고요. 아, 엄청 많아요. 많아요. 아, 웃기다. 네, 그래가지고 외국인 보면서 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뭐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면 신기하다 이러겠지만 우리는 신세대 아닙니까? 아, 그냥 사람이네. 네. 아, 아무 생각 안 들었는데. 네, 그럼 아무 생각 안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외국인 삼행시 한번 갈게요. 갑자기? 네. 왜? 잠깐만 왜? 왜? 외갓집에 갔어요. 국? 국물이 짜대요? 재미없음 바로 끊어버립니다. 인? 인? 인사? 음?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페북을 냈었다는 기억. 죄송합니다. 아, 왜 이래. 아, 외국인 참 아쉽네요. 아, 미안. 그렇다면 여기서 왜? 왜? 외놈이 쳐들었다. 구? 국정 교과서에는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인.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노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아, 나 의자를 좀 바꿔야겠다, 그지? 좀 바꿔줘. 의자가 좀 삐걱거리네. 그러면 네. 저희 그 정지현 씨가 정지현 씨가 교포라는 소문이 있는데 저희 외국인처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 네. 외국인 상한. 아, 제가 저번에 소포를 붙이러 갔잖아요. 네. 소포를 이제 동생 대신에 이제 대만으로 소포를 전해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해외 소포가 처음이라서 좀 어눌하게 말했어요. 지금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혹시 교포시냐고 했는데 제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뭐 소품 보낼 때 계속 교포인 척 한다고서 안에 뭐 들어있냐면 북이랑 캔디 조금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네, 그러면 그런 소리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상황? 뭐 상황을 줘야 내가 하지. 상황. 자, 1. 빠밤. 버스를 탔는데 네? 버스에 내려야 되는데 네. 못 내린다. 못 내린다. 근데 나는 교포다. 오케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 아무튼 버스 정류장 아저씨한테 말을 한다. 여기서 정류장 아저씨요? 버스 정 기사 그거, 아저씨. 기사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기사 아저씨요. 네네. 자, 상황 3, 2, 1 하면 받아주세요. 네, 기사 저는, 아저씨죠? 전 기사 아저씨입니다. 3, 2, 1 하면 받아주세요. 빠빠. 아, 네. 3, 2, 1. Then I'm going to Shindo Elementary School. 이번 역은 신도중. 신도중 역입니다. 왜? 난 신도초등학교 내려야 되는데. Hey! Okay. 계속해 주세요. Elementary school 가야 되는데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신도중인데요. What? No, I said 신도중. 뭐도 아니고 왜? What? No, 아저씨 제가 말하는 건 그만합시다. 네. 그만합시다. 네, 진원이는 교포가 네? 아니었어요. 네, 제가 교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네, 어쨌든 외국인이 네, 왔고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네, 오늘 외국인이 참 해운대에 많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고민이 참 많아요. 고민 상담 특집이에요. 저희가 지식인에서 발췌한 간단한 고민들도 몇 개 있을 거고요. 진지한 고민도 많을 겁니다. 고3들의 고민도 조금씩 이제 넣을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에는 강아지요 전문 공방 라울리머가 함께합니다. 오빠, 우리 뽀삐입으로 살아가면 안 돼? 뽀삐는 너무 비싸던데. 아, 우리 뽀삐는 오가닉 천만 입는단 말이야. 애견옷은 역시 라울리머. 오가닉 코튼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 원한다면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는 애견옷 DIY 클래스. 지금 네이버에 라울리머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10-624-8445번입니다. 네. 네,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뭐죠? 빠른 빠른. 네, 지식인은 톡톡이란다. 말이 기억이 안 나네. 지식인 톡톡. 네, 지식인 톡톡이죠. 네, 지식인 톡톡이 무슨 코너죠? 지식인 톡톡은 이제 빠르게 그 네이버 지식인에 나와 있는 고민들을 저희가 빠르게 그냥 해결을 해주는 건데요. 노래가 나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요. 네. 다른 아재분이 한번 오실 네. 거예요. 아재분 오시는데 아재분 되게 유머러스 하시고요. 네, 아재분 이름이 저는 정진원이잖아요. 그분은 이름은 시장런이세요. 뭐지? 네, 시장런 할아버지 아저씨가 오신다고 하니까 아저씨 한번 불러볼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시장런씨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이 바로 들어오나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도 조금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고. 아, 그러면 아저씨. 네네네. 아재 개그 하나 해주세요. 아재 개그요? 네. 아재 개그 없어요.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아재 개그 없어요? 네. 네, 질문 들어갈게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1, 2학년 총합 내신이 3.9 나왔는데요.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3점대 초반에서 2점대 후반까지 만들면 인서울 4년제 갈 수 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내신으로는 가망이 없으니 정시를 준비할까요? 답 좀 해주세요. 일단은 학생부가 뭐가 적힌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뭡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셀이 적힌 게 없다. 그러면은 정시를 준비하시고 거기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학생 회장을 했다. 그러면 수시를 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아저씨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때요? 저 조용히 하시고 넘어갈게요. 네. 네. 난 졸업한 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컨셉입니다. 아, 네, 넘어갔어. 네, 다음입니다. 네. 학생입니다. 컴퓨터에 네. 빠져서 자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컴퓨터 제 방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방에 있는데요. 네. 아빠가 늦게 오시니까 계속 하게 됩니다.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네 의지예요. 의지예요? 네, 네 의지입니다. 네가 그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속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게 되는 거고 네 지금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 키파라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네 야동을 보든 게임을 하든 시간을 정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보세요. 네, 띠링. 네, 다음 고민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갤럭시 S3인데요. 배터리 광탈에 액정도 깨진 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폰을 바꿀까 생각 중인데 네. 저는 한 손에 들어오고 노래 음질도 좋고 카메라 좋은 스마트폰을 원해요. 그래서 아이폰 5S를 살까 고민 중인데 이제 아이폰 7까지 나오는 마당에 너무 처질까 걱정이에요. 아이폰 5S가 좀 작지만 저한테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아이폰 5S 써도 딸리진 않겠죠? 그리고 아이폰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이폰은 한 번도 안 써봤다. 근데 일단은 아이폰 5S는 너무 옛날 폰이다. 지금 쓰면은 별로 이제 좋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6S를 쓰고 있는데 한 손에 꼭 들어오는 스마트폰. 그러면 요즘에 아이폰 SE가 나왔다. 또 그거를 한번 쓰면 난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응? 그래서 한 손에 들어와서 액정 깨지셨어요? 조용히 했어요. 완전 액정이 박살이 났어요. 띠링.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저보다 두 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서로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또 둘 다 경제관념도 확실해서 기념일 같은 것도 잘 안 챙기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한테 숨기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사귄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어도 혼자 해결하고 끈끈한 잠깐만 너무 감정이입하신 거 아닙니까? 혼자 해결하는 거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안 가르쳐주고 하고요. 네네. 하지만 무작정 캐묻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려주는 것도 힘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절 믿어줬으면 해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공부도 해야 하고 하니 헤어지는 것이 어떻냐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 할 일 잘하지만 주위의 시선도 그렇고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는데 참고로 전 중학교 3학년입니다. 네, 중3의 그런 중3? 힘든 고민이네요. 지금 잘못 들은 거 중학교 3학년 말하는 예, 겁니까? 중학교 3학년입니다. 대출. 대출. 공부해야지만 내가 지금 고3인데 애인이었구만. 조용히 해! 애인 부럽네요. 중3 때 뭐 사귀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띠링. 내일 먹을 거 결정하고 싶은데 불닭볶음면 먹을까요? 햄버거 먹을까요? 일단은 질문했으니까 답변드릴게. 일단 나는 햄버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왜냐면은 불닭 먹으면 밥으로 먹기에는 너무 위가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햄버거 같은 경우는 안에 뭐 빵도 있지요, 토마토도 있지요, 뭐 고기도 있지요. 많은 영양소를 한 번은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나한테 그런 선택권을 줘주면 난 두 개 다 먹을 겁니다. 네, 저도 저는 하나 해결 하나 해드릴게요. 햄버거를 먼저 먹기 전에 불닭볶음면을 먹으시고 위 찢어질 텐데. 위 찢어질 때 햄버거를 드셔주면은 딱! 그 위 찢어진 대로 다 나갈 텐데 음식물이. 네, 그래놓고 저희는 둘 다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자, 아니, 정답. 또 다른 고민입니다. 네. 입 가벼운 거 고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남하고 얘기할 거리만 들려다 보니 점점 입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는 네 관종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네가 지금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 그 네 에피소드를 쓰면 좋은데 남의 에피소드를 갖다 쓰면 그거는 도둑질이고 그거는 네 그 친구 얻으려고 얘기했다가 친구를 다 잃는 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띠링. 제가 아주 심한 변비예요. 아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 상황극. 제가 아주 네. 아주 심한 변비예요. 네네. 진짜 2주일 넘게 똥을 잘 못 싸는 편인데요. 네. 변비약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못 싸요. 못 싸고. 네, 진짜 너무 오랫동안 똥을 안 싸서 정 오늘 꼭 싸야겠다 생각이 돼갖고 네. 화장실 한번 가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그 화장실 안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아이고. 결국에 나오는 똥이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인데. 그렇다고 똥이 안 마렵거나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똥이 있는 것 같은데 똥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고. 아 구멍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저도 나름대로 변비 없애려고 매일 서너 그릇씩 견과류 많이 먹고 마태차 한잔 마시고 물도 웬만큼 마시고 고생했네. 탄수화물이나 감자 먹으면 똥도 잘 나온다 해서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냥 아랫배만 배불뚝이 같이 나왔고 매일 운동을 윗몸 일으키기 20번 줄넘기 200번 레그레이즈 10번 정도 크런치 20초 정도 하는데도 초콜릿 효과가 없어요. 예. 그렇게 식빵이라도 관장약도 해봤는데 처음 했을 때 몇 덩어리 나오더니 요즘에 효과가 없는 기라. 가스도 전에 비해서는 나온 향이 확 줄은 것 같아. 진짜 이 어쩌면 좋노. 일단은 배불뚝이를 변비 탓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니가 그 배가 나온 거니까. 우리 말하는 거 아니죠? 저희 배 나왔거든요. 내가 봤을 때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구멍이 작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정 변비 나고 싶다 그러면 변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푸세식으로 한번 싸봐요. 근데 무릎이 안 좋다 여건이 안 되면 발을 싸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허벅지를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해보면은 언제는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네 그러면 아, 재밌었나? 아 하나 터졌네. 아 다행이다. 하나 더 해야죠. 친구가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려운데 네네. 며칠 후에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구나. 그래서 나가기를 어려워하는데 그 형편을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막 나오라고 하는데 얘가 얻어먹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동정받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부담 안 되게 제가 모임에 값을 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뭐 내가 겪은 바로 봤을 때 이거는 좀 뭐 정말 이걸 데리고 가면 참 고마운 친구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모 씨처럼 이거를 정말 돈 없이 사주면 아이고 저도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자존심이 좀 상한다. 이거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면은 지가 진짜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돈을 안 들게 뭐 좋잖아. 뭐 공원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싸들고 이런 날씨 좋은 날에 벚꽃놀이 가는 것도 한 개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굳이 돈을 쓰면서 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아라. 말을 나는 해주고 싶다. 네 다음 고민입니다. 이거 꽤 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입이 둘줄되어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교정치과에 다녀왔는데 아래턱보다 위턱이 더 발달되어 발치를 해서 교정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교정으로 돌출이 된 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윗돌출이라면 잇몸이 나온 건데 교정으로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고민입니다. 일단은 입이 조금 마중 나와 있는 큰 어떤 좀 뭐가 있지 뭐 예를 들어 유지석이라던가 입이 조금 마중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나도 교정 중이라서 나는 교정인으로서 말을 해줄 수가 있다. 일단은 잇몸이 나와 있는 경우는 교정으로는 살짝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해. 근데 이 수술을 좀 잘하는 데가 가야 되거든. 그럴 때는 센텀 타우치과 추천한다. 참 잘하거든. PPL이네. 아, 좀 잘하거든. 센텀 타우치과 참 좋아. 이때 친절하시고 이렇게 또 참 좋아요. 자주 저렴하고 센텀 타우치과 추천합니다. 띠링. 네, 마지막 고민. 네, 마지막 고민이었죠. 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시장난이었어요. 네, 아우 시장난씨 수고하셨고요. 아저씨가 참 익살스러워요, 그죠? 아저씨 참 유머러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 왜 나는 참 좋았는데? 아, 네. 나는 그 변비할 때 참 터졌잖아요, 나는. 네, 그렇죠. 아, 안 터졌나 보네. 아, 터졌어요? 터졌어요? 네. 어디가요? 똥구멍. 저도 허벅지 붙이고 살까 봐요. 아, 네, 음원 듣고 와야죠. 이제 음원은 신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보내주셨어요. 네. 친구랑 내기를 하는 내용인데 한번 음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진 언니 서울 국제 영화제 본선에 통과해서 상령이 된다면 경쟁자게 맞지? 상령만 된다면 한찬영은 정진 언니에게 그거 뭐지? 네네 치킨, 스노잉, 치즈를 살 돈을 주겠습니다. 내가 혼자 집에서 시켜 먹을 거야. 아니야, 한 마리 사드릴게요. 같이 먹어요. 아니 둘이 먹으면 두 마리 시켜야지. 아니요, 그럼 1인 1딱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유효기간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유효기간 없다니요. 이번 아니, 이번 2016년 이번 회 18회 그거. 오케이. 네. 네, 찬영이 내기 시리즈로 나중에 찬영이 장지짐 시리즈 있으니까 다음 음원 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고민 상담이 하나 남아 있죠. 네. 고민 상담. 일단 지금 무슨 고민이지? 일단 저희가 오늘은 고3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한번 해드릴 건데 한번 고민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읽어주세요.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때만 공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해서 고1, 2때 내신은 1점대 후반이 나옵니다. 고등학교가 비교적 내신이 잘 나오는 고등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3이 돼서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목표 대학도 있으니 꿈도 있는데 공부 의욕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오늘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3등급, 2등급, 1등급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모의고사는 거의 이 정도 나오는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고 공부할까요? 또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이걸 왜 우리한테 혹시 물어보죠? 저희는 등급이 어떻게 수학 2등급이 나오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 당신 이거 잘 봤다고? 지금 3, 2가 나왔다는 거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잘 나왔는데? 이 정도면 잘 나왔는데 목표가 어디지?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고 정신을 더 차릴 게 근데 이게 목표 대학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그냥 목표 대학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3, 2가 그 대학의 적정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연결이요? 일단은 자기 꿈을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번 전화 걸어봅시다. 받을까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요즘 바쁘다 보니까 요즘에 그저 신입생으로서 그렇죠. 대학 입학하시고 일부러 안 피하는 걸 수도 있어. 안 받네요. 뭐 끝까지 가볼까요? 아니면 비굴해 보이니까 끝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빠른 사람 누구 해보지? 나연이 한번 전해볼까요? 나연이요? 네. 네, 한번 전화해보세요. 네, 이 친구는 밥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세 번째죠. 좀 미안하네. 제가 인생을 좀 헛살았나 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빠? 아니 아니 전화할 수 있어? 지금 어디야? 미술? 아 고생한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라디오 아니, 녹음하고 있거든. 나를 어색해하는 목소리야? 라디오 녹음 중이라고 지금. 자 시청자분들 이제 인사하세요. 어? 네 지금 라디오 나가고 있어요. 인사하세요. 뭔 소리야? 빨리 진짜 생방이라 빨리 인사해. 네 지금 네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사연이 와서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 연결을 했어. 어 이때 인사라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어 얘가 지금 고3인데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3월을 못 쳤다고 수능을 못 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너무 3월을 잘 쳐도 그러니까 나도 3월을 좀 못 쳤단 말이야 이번에. 그래서 한 일주일 울었어. 아유. 너무 좀 그래서 근데 3월을 잘 쳐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차라리 3월을 못 친 게 나은 게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그러니까 만약 걔가 1등급이 계속 나왔으니까 1, 2학년 때 그냥 계속 공부하면 수능 때 어차피 잘 치는 게 어차피 한 번 시험이 중요한 거지 3월부터 계속 9월, 10월까지 못 쳐도 수능 때 그냥 잘 치면 되는 거죠. 그렇지. 너무 딱 그리고 지금 재수생과 반수생과 평가원의 그 공격이 아직 안 왔단 말이지. 그렇지. 아직 6월이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아니야 9월이 중요하지 반수생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3월을 연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자기 것만 보고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아 3월은 있고 지금 자기가 할 걸 해라 이런 결론이 나온 건가? 차라리 3월에 못 친 게 낫다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3월에 잘 치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렇지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4월도 못 쳤다. 아 뭐지 4월을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4월도 못 쳤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수능을 접는 게 맞을까? 아니? 그건 아니고 또. 당연하지. 더 열심히. 당연하지. 그러면 너는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실기가 있고 입시가 있어.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 내신 있는데. 두 개 다 하기엔 너무 버거운 상황이야, 만약에 지금. 그러면 뭘 잡아야 될 것 같아? 그 친구가 공부하는 친구야? 그런 거 같긴 해. 그러니까 원래는 내신이 좀 잘 나왔으니까 이걸 믿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내가 미술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공부 잘하는 게 장땡이야. 진짜. 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이게. 그래 나연아 전화 고맙고 나중에 문자하고 좀 보자 우리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래 아, 진짜 힘들겠다 미술하고 그래. 화이팅하고 너 야 요즘 미술하는 애들 거의 산다는 얘기가 있어 어색해 빨리 끊자 그래 나중에 문자하자 안녕 그래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그렇죠. 지금 이거 안 된다고 뭐 어떡할 거야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정신을 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못 잘 된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극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해줬네. 3월 달에 오히려 못 친 게 괜찮은 게 이제 나연이 말대로 그거 못 쳤으니까 더 잘 칠 기회가 남은 거니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예 그대로 맞아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그리고 다른 제가 아는 3학년 이제 현 20살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3월달 모의고사, 뭐 6월달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진짜 모의고사일 뿐이래요. 왜냐면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지 수능이랑은 진짜 천차만별이래요. 맞아, 그래서 이게... 수능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말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죠? 이게 공부를 좀 잘하고 얘는 완전 실기하는 아이거든요. 지금 바쁠라나? 얘 또 댄스부도 하고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여진아. 네, 오빠. 지금 뭐해? 저 해청소에 있어요. 지금 바빠? 네, 아니요. 통화 가능해? 네. 너는 뭐 우리가 뭘 말하든 믿겠지만 우리가 지금 녹음 중이야.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오빠, 그때 라디오 하영이 언니랑 뭐 하셨던데? 그게 옛날 거고 지금은 진짜 나가는 거야 라디오가 그래서 지금 네? 통화 전화 연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전화 연결을 했어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뭐 자극이야. 자기 스스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뭐 어떻게 받아야 된다, 저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은 못 해주겠는데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 정도로 나왔으면 이미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의욕이 안 생긴대 이러니까 의욕이 안 생긴대요? 그게 자기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역시 백이 넘치는 2학년 와 세다 세다 거의 뭐 수능 성적인데 그렇게 뭐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서울이고 2학년 지금같이 치면 부산이죠 이 사람 목표가 인서울이래 인서울인데 그랬다고라면 이제 서울 못 가는 거죠 아 여진아 아 유키 네. 여진이는 체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진이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요? 무슨 그런 망언을 근데 공부 잘하고 실기 잘하면 진짜 체대 대학 잘 간대 들어갈 수 있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진이 우리보다 더 높은 데 있겠네. 아유 부러워라. 그래 여진아 그러면 너 생각은 일단 이게 수능 성적이라 생각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란 거지? 이게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자기가 그쪽 서울을 못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래 일단 자극이 그거... 되지 않을까요? 하영이랑 나도 해야겠다. 각성을 해야겠다. 우리 서울 못 간다. 문제집을 문제집이라 너무 막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정할 게 없으면 탐구라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지거든요. 아 탐구 탐구를 공부하고 있으면 그래도 공부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걸 하다 보면 탄력은 받고 그럼 나중에 국수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 일단은 그러면 조금 쉽거나 조금 양이 작은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를 좀 먼저 하고 있다가 의욕이 다시 돌아오면은 국수형 메인으로 넘어가라. 오케이. 좋은 것 같다. 좋네. 너무 진정 방법이네. 그래. 지금 댄스 연습하는 거야? 아니야. 저 지금 노래 연습 중입니다. 어? 뭐지? 너 더블 D 말고 뭐야? 더블 D가 아니라 더블 S냐? 더블 S? 뭐? 아니요.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뭐야? 너 노래 동아리 들어갔냐? 아니요. 동아리 아니고 친구 중에 노래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노래를 자기 듀엣 하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야. 그럼 여진아 여기서 예. 노래 한 소절만 불러줘. 불러줘. 안 됩니다. 뭐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 판타스틱 듀오. 엑소 나온다 그래서 그거 너 지금 하는 거야? 네 지금 촬영 중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 보내줘 내가 좋아요 눌러줄게 애플리싱 깔아서 진짜요? 응 눌러줄게 누르고 그건 우리야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전화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진아 그러면은 말 나온 네네. 김에 판타스틱 듀오라 그랬지? 네네 그럼 듀오로 이행시 갈게 듀 듀오로 이행시 듀 줄이서? 오기로 연습 중이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아이 귀여워. 그래 여진아 전화 통화 먹고 나중에 문자 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안녕. 오빠. 네. 그래 맞는 말 했어. 3학년의 이야기를 근데 기분 논다지가 억수로 잘해. 이게 3학년은 아까 나연이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지하게 이런 아니 뭐 이렇게 이런 희망을 가지라는 나연이었고 그렇지, 얘는 지금 미쳤냐고 자극을 주라는 여진이었고 수능 성적이 우리 반성해야겠어요. 아 그러면 지금 약간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 결론을 일단 내볼까요? 빰빠밤빰빰. 네, 자 일단 하영의 결론은 그냥 열심히 해라. 그냥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모의고사 등급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1년, 이제 7개월 남았죠? 7개월 남은 만큼 열심히 하시는 게 여러분, 당신이 인서울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진원 씨는요? 빰빠밤빰빰! 탐구를 먼저 풀어라! 지금 수능이 이제 4월이니까 한 6개월? 네. 7개월 정도 남았어요. 탐구를 먼저 풀고 좀 의욕이 생기면은 국수형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네, 이제 고민상담 끝났으니까 이제 음원 두 번째 네. 음원 이제 찬영이 내기 시리즈 내기 시리즈 중에 찬영이 장치짐 한번 네. 듣고 오도록 하겠어요. 왜 잠을 어떻게 하신다고? 못하네. 나는 몰라. 방금 막 장을 어떻게 지지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나는 몰라. 뭐 때문에 장을 지진다면서요? 아니, 발뺌 하는 거 봐. 그래 진원아 힘내고 힘은 낼 수 있어. 나 될 것 같은데. 나쁜 놈아. 찬영이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을 봐. 아니 나는 없어요. 나는 그래서 희망도 안 가지고 이렇게 해맑게 울고 있잖아요. 미쳤어요. 거기 내면 내가 얼마나 쪽팔림을 당할지 알아요. 쪽팔리죠. 왜? 쪽팔리. 아니 모든 사람들. 아니 남은 아무도 못 봤잖아. 사람들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뭐해? 유쾌하지 않아요? 한참 더 뭐하는데? 재밌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일단은 네, 음원을 들었으니 음원 좀 웃기다. 든든든 몰라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죠. 네. 네.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무거운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 좀 재미있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게 모이스 피싱이라는 코너인데요. 모이스 피싱. 빠밤. 네, 저희가 일단은 각자 친한 친구들한테 각자 모르니까 목소리를 전화를 걸어서요. 지금 라디오 진행 중인데 경품 퀴즈를 한번 맞춰보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이 지금 반응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네, 마지막엔 저희라고 밝힐 건데 그 반응이 어떨지, 어떨지. 일단 조금 짜고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게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뭘로 할까요? 전 누구예요 지금? 누구냐고요? 정진원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정진원이라 하지 말고 그냥 원 그냥 라디오 DJ라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이라고 그러세요. 원이. 네, 안녕하세요. 서부전선의 여진구입니다. 미안해. 아 죽일 뻔했어요. 봉골레 하나. 누가 봉골레? 그러니까 이성균이 일본에 네. 가잖아요. 봉골레 이지대수. 미안해요. 네. 재미없다. 어떡해. 안녕하세요 이성균의 톡톡 라디오입니다. 일단은 이거 누구 좀 닮지 않았어요? 그냥 정진원이 목소리 하는 올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곽형근 씨인데요? 아니 이렇게 하면 조금 라디오 DJ라고 속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영 씨 페널티예요. 저는 목소리 어떻게 할까요? 들킬 것 같은데. 네, 사투리 쓰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최하정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 느낌이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민망해. 저 방금 들었어요. 방금 최하정 씨가 말을 어떻게 하면 최하정이에요. 이게 아니라 방금 하신 것처럼 최하정이에요. 그러니까 최하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가 뭐가 들어가거든요. 퀴즈를 내볼 건데요. 이런. 퀴즈를 내볼 건데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전화로 들으면 모를 수도 있어. 그럼 지금 바로 가나요? 네, 바로 갑시다. 자, 일단, 그럼 뭐 문제를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좀 병맛으로 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쉬운 문제를 내도록 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도록. 아, 네네. 아주 빨리 진행해야 되나요? 스피드 퀴즈? 저희 이거 비밀 코너는 뭐라고 할까요? 이 코너 제목은? 맞춰봐. 아, 맞춰봐. 스피드 퀴즈. 제가 한번 문제를. 맞춰봐. 스피드 퀴즈 문제로 바로 가서 이거를 맞추면 지금 당첨이 됐다 할까요? 당첨이 되면은 사연에 당첨이 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코너를 하고 있다. 근데 경품은 나중에 알려드릴 이거 맞추시면 경품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일단 제가 MC에 맞춰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스피드 퀴즈 맞추고 아 이렇게 하면 돼요. 한 6개쯤 맞춰갈 쯤에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고 네. 아, 네 그러면 상품을 해주시고요. 이때까지 뭐 정진원 김영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쉬운 거 제가 모르는 LOL 이런 거 모르니까 페이스북 유지해서 이런 거 제가 알아서 골라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친구분 일단 먼저 전화 안 해요? 아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이거를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사진 찍을까요? 아,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거 좀 에어드롭 좀 켜주실래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요. 지금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생방송 중이고요. 네, 지금 스피드 퀴즈 응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해주시면서 바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맞춰봐. 그래서 제가 한 15문제 정도를 제가 알아서 낼게요. 스피드 퀴즈를. 근데 15개 다 하지 마시고요. 한 7개 정도 하시다가 계속 맞추실 거예요. 7개 정도 하시다가 이제 뭐 걸렸다고 아쉽게도 시간 초과됐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아쉽게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해볼게요. 전화번호로 알려주세요. 자, 저희는 지금 서울 예대 연극영화과를 준비 중인 장근혁 씨한테 이분한테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라디오 너무 들킬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들킬 것 같은데요? 아, 아까 라디오 한다 했잖아. 괜찮아요, 해보세요. 아, 진짜 들킬 것 같아. TV 프로그램이라 하자 그러면. 이선균? 나 이선균? 근데 얘가 이선균을 더 잘 따라할 거야. 그러면 성대현이라 할게요. 성대현. 그래, 아니, 김찬성. 김찬성. 모르니까. 원찬성이라지. 5106. 내 번호 모르죠, 이 사람? 너 아는 사이야? 아니요. 그럼 됐어. 웃지 마, 진짜로. 안 웃을 거야. 잠깐만, 이거 띄우고 하자. 아, 라디오. 아니, 이 사람 뭐 딴 거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웃겨. 아, 나 들킬 것 같다. 아까 나 라디오를 말해가지고. 아니면 걔를 말해줘. 김하영 씨의 소개로 지금 김찬성인데. 아, 오케이. 이따가 0506. 이렇게 할까?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화면 띄우고, 화면 띄우고. 지금 오늘 바깥에 누가 오셨는데, 김하영 씨가 게스트님이. 모르는 번호 안 받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하영 씨가 아까 네. 라디오 왔다 가셨거든요. 네, 전 네. CBS의 김찬성입니다. CBS요? CBS요, CBS. CBS. 네, 네. 지금 라디오 진행 중인데 지금 김하영 씨가 방금 가셨는데요. 지금 스피드 네. 퀴즈 대상으로 장근혁 씨를 소개해 주셔서 지금 스피드 퀴즈 진행하려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스피드 퀴즈요? 네, 지금 생방송인데 일단 되시면 빨리 되신다고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저 지식이 없어서 제가 네. 없어서. 아, 일단은 괜찮으시면 네, 저희 상품도 드리니까요. 지금 일단 진행되시면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 시간은 괜찮은데. 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제셔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네. 대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형체가 있는 걸 수도 네. 있고요. 네, 1번입니다. 1번은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코미디언입니다. 네. 우리 최고급 지금 되게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요. 지금 느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재석이요? 네, 맞습니다. 일단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한 SNS고요. 파란 색깔 바탕 SNS입니다. 페이스북이요? 네, 맞습니다. 3번. 지금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제일 빨리 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PC방에서 가서 보면 이런 게임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빨리 하는 거요? 아니요. 지금 많이 하는 거요. 많이 하는 거. 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인터넷 방송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방송에 이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아프리카 TV. 네,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유행했던 모바일 메신저 이름이 뭐죠? 카카오톡.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리자를 그린 이제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화가. 모나리자요? 네,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의 이름이요. 다빈치. 아, 풀네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디카프리오. 아, 디카프리오는 배우고요. 디카프리오의 이제 이름과 똑같습니다. 네? 디카프리오랑 어느 정도 이름이 비슷하긴 해요. 배우 디카프리오랑. 네. 맞지? 네, 지금 다빈. 10초 나왔습니다. 네. 네, 아쉽습니다. 지금 네 스피드 퀴즈 지금 10초 남기시고 7문제 맞히셨고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거요? 하고 싶으신 말이요. 아, 제가 네 부족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일단 김하영 씨가 장근혁 씨를 꼽아주고 가셨는데 네. 지금 자리에 계시진 않으세요. 네. 굳이 왜 장근혁 씨를 꼽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꼽았을 것 같으세요? 김하영이라는 친구랑 네. 작년에 학예 사회를 같이 보면서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김하영 씨한테 만약에 장근혁 씨가 문제를 다 맞추시면 상품을 두 분께 모두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네, 지식이 많으신 분을 장근혁 씨를 꼽아주시고 가셨는데 아, 아쉽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품이 갤럭시 S7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아,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끝나게 됐고 이제 옆에 게스트 한 분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때까지 김. 장근혁. 장근혁 안녕. 네. 아니 뭐 하는 거야? 딱 김아영이. 안녕하세요. 아니 라디오 진행 중인 건 맞고요. 라디오 진행 중인 건 맞고요. 지금 이제 장난 전화를 해서 누가 제일 빨리 속을까 하는 코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장근혁 반갑다. 아, 되게 빨리 속으시네요. 아, 라디오 진행 중은 맞아요? 네, 라디오 진행 중 지금 생방송은 아니고요. 있잖아요, 아, 생방송은 아니고 녹화 방송입니다. 아, 그래요? 야, 너도 이제 말 풀어. 얘도 동갑이야. 어, 얘 그거 신도고 친구인데 나랑 네. 영화 하는 친구야. 하영아. 어? 월요일 학교 오지? 어. 아, 근데 라디오는 맞아. 네, 아까 라디오 녹음할 때 녹음했고요. 저희 녹음은 팟캐스트에서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끊었어. 아, 웃겨. 해명 전화가 오세요. 뒷감당 친구잖아. 어? 이거 쿨하게 넘기나요, 이런 거? 안 받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어, 어떡해. 아니지. 아, 어떡해. 야, 진짜 빡친 거 아니야? 여보세요? 야, 레오나르도였어. 그래. 야, 화난 거 아니지? 화난 거 아니지? 화난 거 아니지? 존나 화났는데? 어? 월요일에 좀 보자니까? 존나 방송이라고 욕심안 된다고. 방송이라서 욕심이 안 된대. 아, 근데. 아, 야, 지금 이것도 방송이야. 아니야, 이제 방송 아니야. 이제 아니고, 야. 욕? 아니야, 하지 마. 야, 진짜 미안. 재밌게 나갔다고 해, 덕분에. 네, 일단 장난전 여기서 끝내죠. 뭐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안 받으니까. 어, 일단은 지금. 어, 시간이... 다음 사연이 있었는데요. 시간상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짧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를 사기가 좀 힘들다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외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지금 누나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봅시다. 네. 경쾌한 통화음. 딴따딴.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환이다. 와, 몇 시입니까? 여기요. 지금 이제 12시 다 돼가요. 12시 다 돼가요? 12시. 아유, 누나. 누나는 저희가 뭘 하든 의심을 안 할 거라고 믿어요. 그죠? 저희는 항상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기면서 통화를 한다고 해도 믿어줄 거잖아요. 네, 저희 지금 라디오 기면서? 저희 지금 라디오 녹음 중이거든요. 하이. 네. 하이. 아, 그래서 지금 고민 사연이 왔는데 누나가 생각나서 전화를 줬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유학을 갔대요. 네, 너무 난 지금 별로 안 외로워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누나 어떻게 왜 어떻게 안 외로? 어떻게 안 외로워요? 그러니까 친구 그러면 빨리 사귀는 방법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친구 빨리 사귀는 방법? 네. 같이 점심을 먹는다. 친해진다. 아, 점심 뭐 먹어요? 뭐 미국빵? 점심? 여기는 점심 다 지가 챙겨가지고 먹거나 카페테리아에서 먹더라고. 오, 카페테리아. 누나 뭐 먹어요? 그래서 친구 처음 사귈 때 어, 나랑 카페테리아 갈래? 이런. 아, do you wanna go with me? 어? 카페테리아? 그래가지고 친구 사귀었어. 와, 지금 뭐 금발 사귀었습니까? 내가 지금 공부한 데는 이제 영어 인텐시브 하는 데라가지고 다 외국인이야. 그래서 다 외국인. 다 영어 못하겠네요. 다 이제 배우는 거니까. 백인은 잘 없고. 없고 이제 전부 중국인이라던가 일본인이라던가 페루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에콰도르 뭐 이렇게 막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같은 애도 한 명 있고 한국인 있어요? 하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같은 애. 야 약간 퀸카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지 돈 많으니까 올 필요도 없고 그냥 띵가띵가 놀다는 얘기지 뭐. 그치 근데 있잖아 진짜 웃겼던 게 첫날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어. 네. 옆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첫날이었거든. 진짜 네. 오리엔테이션 첫날이었는데 좀 늦었어 걔가 심지어. 네. 그래서 딱 좀 당당하게 막 걸어오는 거야. 딱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딱 앉더니 있잖아. 딱 아이폰 있잖아. 아이폰 6 플러스 딱 꺼내가지고 있잖아. 저기 셀카 있잖아. 셀피를 자기 거기 앉아가지고 탁 트인 강의실에서 이거를 셀피를 찍었다고요? 셀카를 찍었다고 앉자마자 미친거네 뭐 엄청 치더니 막 그것도 있잖아 무음모드도 아니야 그래서 야. 지가 타자 치는 거를 소리가 다 나는 거 있잖아 아이폰에 아쉬울 게 없네 잘 자기 잘난 맛에 사네 그러니까 야. 그냥 아쉬울 게 없는 애지 그래서 찍더니 또 우리를 또 찍는 거야 에? 그래서 뭐하는 소리 이렇게 쑥 팔을 올리더니 있잖아 올렸는지 있잖아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내 띠링 어 왜 그래 근데 무음모드도 안 해 근데 선생님들도 뭐라고 안 해 누나 그거 정말 자유로워 누나 쪽을 찍었다 했잖아요 누나 쪽을 찍었다 했잖아요 걔가 누나를 향한 구애 아닐까요? 누나 사우디 남자 언제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누나 돈을 덮고 자는 얼굴은 좀 생겼어요? 부호 같은 애들도 많아. 야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진짜 진하게 생겼대 진짜 신기하다. 그 친구는 잘 생겼어요? 남미스럽고 여기 다 그 나라 사람 같이 생겼. 아 알겠습니다. 아, 한국인이세요? 한국인 있어요? 중국인이구나. 아 일본인이구나. 아 중국 아 뭐 다 할 수 있다. 베트남인이구나. 코리안 있어요? 코리안? 코리안 있어. 어 진짜? 연세대 나온 사람들 연세. 야 친해졌어요? 아 남잔데. 아 미안합니다. 좀 어렵다. 그 사람하고 제일 어색하다. 누나 거기 가서 뭐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거? 아 그냥 다 좋다. 아 좋겠다. 얘네 지금 난감하다 지금. 왜요? 지금 하루 종일 계속 옆에 막 쫄쫄쫄 따라다니더니 나보고 나보고 내일 영화 보러 가자는 거야. What? No. Oh, no. Oh my gosh. No. 지금 아 너무 난감해가지고 지금 답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have a nice weekend 하고. 어, oh, I have to 김장 이렇게 얘기하고 와요. Oh, I have to 김장. Busy now, busy. Busy. 콩 busy 됐어. Busy. 비지 찌개 하러 가야 돼요. 이러고 그리고 영화 CGV 아니면 안 본다 그러세요. CGV 프라임석 있는데 그거 내줄 자신 없으면 못 간다고. 누나 그럼 누나 지금 몇 시 될 거예요? 나? 네, 저희. 저희가 그러면 이게 10분 내로 마무리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저장하면서 누나랑 통화합시다. 이거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그래. 10분 후에 전화할게요. 다 설명해 줄게요. 그래.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전화해줘서 한국어가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한국어가 지금 누나 20분에 다시 만납시다. 한국어로. 네. 빠염. 빠이빠이. 네. 네 일단은 이분이 뭐라고 말하셨죠? 그냥 외롭대요. 외롭다 안 했어. 그거 아 밥을 같이 먹자. 만약에 근데 이건 학생의 경우고 만약 학생이 아니라면 밥을 같이 먹어. 밥을 같이 먹어. 지나가 살면 야 디너. 디너? Delicious. 김치. 김치 굿. 아 사랑해요 연애가 준게. 네 이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고민 사연은 이렇게 끝났고요. 일단은 이번 코너는 그대의 마음을 촉촉히라는 코너예요. 짧은 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는 시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 후일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먼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은 너라. 아멘. 저기요. 저기 지금 기독교라고 지금 저도, 아무 때나 아멘 붙이시는 저도 겁니까? 저도 시 읽어드릴게요. 네. 어 이거 제 영화에 나왔던 시인데. 아 진짜요? 제 꿈에 맨 처음에 나온 시예요. 꿈 황인숙. 가끔 네 꿈을 꾼다. 전에는 꿈이라도 꿈인 줄 모르겠더니 이제는 너를 보면 아 꿈이로구나 알아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오늘 저희 첫 방송이었는데 어떤 좀 재미가 있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첫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아쉽다. 또 모르죠. 네 여러분 일단은 오늘 이런 방송이었고 저희가 1회로 돌아올지 2회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어떤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가봤어요. 첫 방송에서 미흡하실 수 있었는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대학 굳고 다시 올게요. 네 여러분 안녕. 이때까지 찐이와 영이 고민 상담 안녕. 빠빠.